진심의 힘으로 나가는 우리 진심을 믿고서 강해진 우리 얼추는 승리를 계속 이어서 또 끝은 승리 안오리라 전진 또 전진 신심 그높게 전진 또 전진 용기 백배 우리 강기 흐르는 사회주의를 힘차게 전진해간다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인민의 마음. 아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오모니 당이 드리는 노래. 아비대 한 어머니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